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것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맘은 또 이렇게 나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엔 늘 네가 부딪혀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속에 널 가둔 채